푸른 밤 종현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55세의 나이에 극작가 유진 오닐의 딸 우나 오닐을 만나 약혼을 했는데요. 무려 37살 차이였다고 하죠. 당연히 유진 오닐은 딸과 의절을 했고요. 모두가 비난하고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찰리 채플린이 죽는 그날까지 두 사람은 변치 않고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건요, 때때로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도 받기만 하려고 하면 놓칠 수 있는 게 또 이 사랑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얼마든지 마음을 표현해도 뭐 되는 발렌타인 데이였습니다. 상술이란 말도 있고요. 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하지 못했던 표현, 이런 핑계로 한번 해보는 거죠. 외로운 솔로, 심지어 주말까지 생방을 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분들 오늘 많이 표현해 주실 거죠? 2월 1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14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노래 좋네요. 이 노래 진짜 가사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아, 지루했나봐 발끝만 바라보네. 이 부분이 저는 막 그려지는 거예요, 노래를 듣는데. 2037님, 오늘 공연 보고 왔는데요, 귀는 정화됐는데 눈이 썩어서 왔네요. 커플들은 왜 한시라도 떨어져 있지 못할까요? 비록 권정렬 씨가 솔로 우대해주셔서 기뻤는데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권정렬 씨는 윤주 언니와 결혼을. 에휴, 저도 내년엔 그 상술에 넘어가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저는 뭐 그냥 똑같이 방송했어요. 아, 우리 근데 팬분들이 막 초콜릿 보내주시고 하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굳이 막 비싼 거 선물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마음 전하면서 그냥 좀 달콤한 거 좀 주면 될 것 같은데. 제 욕심인 것 같아요. 저는 발렌타인데이를 그렇게 챙겨본 적이 없어서 혼자 의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아 중학교 때 뭐 이때는 뭐 챙겨봤던 것 같아요. 막 아 초등학교 때 뭐 반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막 챙기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달콤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씁쓸하네요 저는.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해요. 푸른밤 가족들 사연으로 2시간 꾸며볼까 하는데 다들 어디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푸른밤은 원래도 솔로 우대 방송이었으니까 오늘 어디 갔는데 상당히 눈꼴 사나웠다 혹은 뭐 정말 싫었다, 밖에서 보기 싫은 커플들의 행동들 뭐 베스트 뭐 몇 가지 보내주십시오. 저와 함께 오늘 2시간 동안 가열차게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보내실 곳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이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 항공, 르노 삼성 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MBC FM4U 푸른밤 종인입니다는 뮤직 앱 비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 이지영 권진아의 듀엣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달콤한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네요. 9554님 명절 대비 집 청소하다가 CD 카세트 찾아서 요걸로 푸른밤 듣고 있어요. 그 전까지 미니로만 들었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생방송하는 쫑디 목소리를 1, 2분 뒤처지지 않은 리얼 실시간으로 듣다니 하셨습니다. 미니로 들으시면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죠? 근데 9버전이 한 30초 정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업데이트하신 신버전으로 들으시면 10초? 5초? 그 정도의 차이죠. 라디오 방송, 이게 방송을 또 실시간으로 듣는 거에서 5초, 10초 차이는 진짜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한 1, 2분으로 느끼셨었나 봐요. 8601님, 지금 춘천 여행 와 있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푸른밤 듣고 있어요. 친구가 사연 읽히면 계속 들어볼까 하고 밀당 중이네요. 영업하게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계속 들으십시오. 소개해드렸습니다. 춘천 여행 좋겠다. 부럽네요. 아, 왠지 저 가족분들 아시잖아요. 저 여행 안 좋아하는 거. 근데 왠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왠지 나 어디 다녀왔어 이런 식으로 막 자랑하고 싶어요. 괜히 혼자인 걸 혼자라서 외롭다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 오늘 프리스타일로 진행되고 있어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면요 틀어드리겠습니다. 이유은님, 오늘 가족이랑 겨울 바다 보러 오랜만에 정동진을 갔는데 옆을 봐도 앞을 봐도 커플이더라고요. 또 셀카봉은 어찌나 많이들 들고 다니던지 셀카봉이 한 대 맞았네요. 아, 이런 나쁜 커플들, 셀카봉은 가방에 넣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셀카 찍을 때만 쓰세요. 가만히 서 있을 때만 막 움직이면서 좀 쓰지 마시고요. 아니, 주변인들이 부딪히잖아. 아, 셀카봉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공간감이 엄청나게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봉이 보이잖아요. 대가. 그 대가 보이는 게 좀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많이 찍진 않는데. 이영은님, 제보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인데 막 커플들이 와서 막 초콜릿 고르면서 막 콧소리를 막 이렇게 막 내면서 자기야 막 이러고 막 솔로인 사람 서러 살겄나. 편의점에서 애정행각하지 마. 아, 정말 끔찍하네요 하셨습니다. 와, 오늘 진짜 아르바이트생 분들은 이거 많이 보셨겠네요. 초콜릿 고르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 막 혼잣말하면서 고르는 모습, 통화하면서 고르는 모습, 혹은 와서 함께 고르는 모습. 에휴, 그런 이야기 있던데, 그 여자한테 초콜릿 받는 법. 발렌타인데이 때 여자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편의점으로 간다. 초콜릿을 산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에게 건네준다. 계산을 한다. 돌려받는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초콜릿 1500원입니다. 삑. 자, 받으세요 초콜릿.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가면서 해봐야지. 6982님,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껴안고 애정행각 벌이는 커플들이 제일 싫더라고요. 어두워서 안 보이는 줄 알았겠지만 다 보여요 하셨습니다. 아니 뭐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안고 있고 어느 정도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괜히 날인 만큼 괜히 더 질투나고 밉고 그렇게 보일 순 있죠. 9283님, 쫑디 공부하느라 정신없는 저는 발렌타인데이인 줄도 몰랐는데 동생이 누나 이거 먹어 하면서 초콜릿을 주고 가더라고요. 감동스러운 자식. 제가 저도 모자랄 판에 동생이 주는 걸 받아 먹었네요. 다음엔 꼭 제가 챙겨줘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 가족이 주는 이런 초콜릿, 그리고 뭐랄까 선물, 이런 날에 받으면 더 고마움을 느낄 때도 있죠. 공부하느라 정신 없으시군요. 그래요. 남들이 느끼는 기념일이나 그런 것들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에 몰두하고 계신 거니까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MGMT의 Time to Pretend 듣겠습니다. MGMT의 Time to Pretend 듣고 오셨습니다. 아, 노래 좋아요. 이 노래 뭔가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광고 음악으로 쓰이면 참 좋을 것 같은. 자, 오늘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생방으로 함께합니다. 9831님, 쫑디 거의 다섯 달째 야근 중이네요. 계속 주말 출근에 심지어 설 연휴에도 출근해요. 점점 체력도 안 되고 그럴수록 실수도 하고 주변에 신경질도 부리고 아휴 기운나게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이고 야근 다섯 달째 야근이면 너무 힘들겠네요. 아휴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힘내시고요. 남들이 일할 때 남들이 쉴 때 또 일하시는 거니까 그만큼 또 많이 인정받길 바랍니다. 2038님, 쫑디 진짜 오랜만에 푸른밤 듣네요. 요새 일주일 내내 일하게 되면서 푸른밤 못 들은 지 좀 됐습니다. 5시간만 더 지나면 또 출근해야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푸른밤 들으며 힐링하렵니다. 신청곡은 자이언티의 키스 미어.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셔야 되는데 지금 푸른밤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피곤하시면 어서 주무시고요. 푸른밤으로 이렇게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0313님, 남편은 오늘 출근해서 아직 퇴근 전이네요. 집에서 혼자 쓸쓸히 차 한잔 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엔젤 투미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아직도 퇴근 못 하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와, 토요일인데 모두들 힘내십시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뭔가 저녁 가족과 나누는 여유로운 주말 저녁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함께 누린 지가 오래돼서 아 그때가 언제였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연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2373님, 아빠 모시러 엄마랑 같이 드라이브 나왔어요. 오늘 아빠가 첫 출근하신 날인데요. 20년간 다니던 직장을 정년이 돼서 그만두시고 다시 트레일러 기사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아빠 기다리면서 엄마랑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버님께서 또 트레일러 기사로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늦게 퇴근하시니까 오시면 어깨도 주물러 드리시고 오늘 어떠셨는지 첫 출근 또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힘이 돼주세요. 황가연님, 저는 오늘 출근했어요. 아침에는 준비 중에 렌즈 한쪽이 떨어져서 찾느라 지각을 하고 결국 렌즈 못 찾고 겨우 뛰어서 도착했더니 정작 원장님은 안 나오신다 그러시고 저 유치원 교사거든요. 일 끝나고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입 벌리고 졸고 있는데 학부모 만나고 일 끝나고 일회용 렌즈 받으려고 나갔는데 지갑 놓고 와서 다시 돌아가고 아 오늘 진짜 최악이었어요. 거리에 커플은 많고 서럽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냥 오늘 머피의 법칙처럼 안 좋은 일만 다 이렇게 한꺼번에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액땜 했다 생각하십시오. 아휴 4878님 매번 홀로 보내는 발렌타인데이 오늘은 푸른밤과 쫑디가 있어서 외롭지 않네요. 신청곡은 마이클 잭슨의 You're Not Alone. 노래가 너무 뭐랄까 축복스럽네요. You're Not Alone. 발렌타인데이의 이혼하러 이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내 마음 위로받아야겠어. 꼭 마이클 잭슨이 날 위로해주게. 자 노래 들어보죠. 아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류회주님, 오늘 어딜 가도 커플들이 눈에 띌까봐 일부러 밖에 안 나가다가 집에 손님이 오셔서 장을 보러 딱 한 번 나갔는데 진짜 괜히 나갔나 봐요.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딱 보이는 가득 쌓인 초콜릿에 다정하게 꼭 팔짱 끼고 와서 초콜릿 사가는 커플들의 씁쓸함만 배가 시켜서 돌아왔네요. 시스타의 나 혼자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이 커플들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래 들으면서 위로 받아야죠 뭐. 신청곡 시스타의 나 혼자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푸른밤 종윤입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앞서서 들으신 곡은 시스타의 나 혼자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이었습니다. 축복받았어. 이가은님, 쫑디 일부러 특별한 날에만 생방하는 거예요?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쫑디 힘내요 하셨습니다. 나 안 힘든데? 나 완전 괜찮은데? 힘내라고 하지 말라고요. 힘내라고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나 완전 괜찮으니까. 1859님,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오늘따라 극심하게 외로움에 시달리네요. 그래도 쫑디의 푸른밤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덕분에 아침보다 상당히 힐링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신청곡은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틀어주실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푸른밤 들으면 항상 진짜 푸른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들으면 확실히 위로받아요. 노래 선곡도 그렇고 뭔가 프로그램의 분위기 자체가 코너 자체가 좀 그렇게 다들 짜여 있어서 힘들고 좀 외롭고 막 지치고 내 편 없는 것 같고 할 때 들으면 더 많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김혜미님, 집이면 커플들 안 봐도 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두 분이 금술 자랑을 어찌나 하시는지 부모님께 의도치 않게 커플 공격당했네요. 먹을 건 각자 손으로 드셔주세요. 어머니, 어부지, 어머니 꽉 깨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니, 어부지, 분명 숟가락질을 잘 하실 텐데. 아유 뭐 어쩌겠어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명분이 있잖아요. 발렌타인데이라는. 부모님이 그러면 너무너무 보기 좋겠네요. 아유, 김혜민님. 질투나죠, 근데. 되게 부모님이 그렇게 막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주면 왠지 그 인생이 질투가 날 것 같아요.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이런, 나도 결혼해서 저렇게 알콩달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말이죠. 9391님. 이사한 집에 이제 도착했어요. 내 이름으로 계약한 진짜 독립인데 설레는 만큼 조금 두렵기도 해요. 발렌타인데이에 이사. 힘내서 청소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독립 축하드리고요. 청소 하루 만에 다 안 되니까 천천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일도 하셔야 될 거고요. 아마 정리는 뭐 한 달 정도는 정리 계속 하실 겁니다. 천천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히 해나가십시오. 5485님, 오늘 오빠가 3년 동안 준비한 변리사 시험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네요. 오늘 같은 날 저렇게 있으니 늦었지만 내일이라도 초콜릿을 챙겨줘야겠어요. 신청곡으로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변리사 특허 같은 거 이렇게 받고 그러는 또 어려운 시험이죠. 국가인증 시험이고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마음이 이쁘네요. 내일이라도 초콜릿 챙겨줘야겠다라는 이 마음. 그래요, 오빠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생분도 이렇게 옆에서 가족된 도리로 잘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김세원님, 오늘 홍대 버스커버스커에 장범준 씨 공연 보러 갔었어요. 마지막 곡이 벚꽃 엔딩이었는데 슬슬 벚꽃 엔딩 들을 계절이 다가온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남자친구 손 꼭 잡고 벚꽃이 흩날리는 여의나루 한강공원에서 벚꽃 엔딩 들으며 걷는 게 꿈이었는데 진짜 꿈으로만 남을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기분만이라도 커플이고 싶은 오늘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슬슬 올라오던데요 벚꽃 엔딩? 100위권 안에 들어왔던데? 이제 날씨가 곧 풀리면 또 올라오겠죠. 그냥 저는 이제 벚꽃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살짝 미워졌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썼던 글 중에 아 벚꽃아 이제 그만 피워주렴. 이제 그만 그때 내가 널 무심히 꺾어 미안하다. 그러니 이제 그만 피워주겠니? 막 이런 글도 쓰기도 했었거든요. 박혜미님, 아침에 알람으로 노래 나오게 설정을 해놨는데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이 노래가 나와서 한 번에 잠이 깨버렸네요.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괜히 아침부터 슬펐어요 하셨습니다. Where is the love? 어디 있을까요? 찾아올 겁니다. 노래 들을게요.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그리고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자, 슬슬 2부 마칠 시간이 왔어요. 우리 외롭고 쓸쓸한 얘기 많이 했죠? 이제 그만하고요. 3부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어딘지, 뭐하고 계신지, 오늘 무슨 일 있으셨는지 일상적인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제가 듣고 싶은 노래 하나 가져왔습니다. 리처드 파커스의 자러 간다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할게요. 프리스타일로 제가 가져온 곡이에요. 들어봅시다. 푸른밤 종인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메이트의 하루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죠. 9849님, 쫑디 선곡대로 전 이만 자러 갑니다. 붙잡으시려거든 데이브레이크의 회전목마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벌써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걸렸어. 3부 시작까지. 가시는 분들을 쿨하게 보내드리진 않지만요. 피곤해서 주무신다면야 이해해드릴 수 있습니다. 푹 주무시고 안 주무시려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중. 4193님. 아 뭐야 뭐야 쫑디. 솔로 우대라고 결혼한 아줌마는 배제하는 거예요? K-맨의 파란 우산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배제라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푸른밤 항상 남성 우대 그리고 솔로 우대 그리고 형님 누님들 우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우대를 다 따지고 보면 결국엔 우대 안 하는 분이 없더라고. 커플 빼고 다 우대야. 우리는 다 챙겨드립니다. 7440님 올해로 고3이 된 여고생이에요. 저는 승무원이 꿈인데 성적도 낮고 면접 준비도 해야 하고 너무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라디오 들으니 좀 낫네요. 참 많은 사람인데 오늘 끝까지 듣기 도전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올해 고3. 생각 많아지고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시간이기도 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느리게 가는 때이기도 하죠. 알차게 보내셔서 원하시는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끝까지 듣기 도전하신다고 하는데 도전 성공하십시오. 한 시간 안 남았어요 아직. 7111님 어제부터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처음 일할 때만 해도 일이 정말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실수 연발해서 사장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역시 쉬운 일은 없나 봐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없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막 능숙하게 하다가도 어느 날은 컨디션 안 좋으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사장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내일 더 잘하면 됩니다. 그래요. 내일 더 잘하시길. 강세라님, 쫑디, 저 내일 새벽 6시 출근해요. 어젠 새벽 4시까지 회식하고 집에 왔는데 오늘은 집에 들어왔던 시간에 일어나야 하네요. 그래도 푸른밤과 함께해요. 노래는 김윤주, 101종의 고백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와, 새벽 4시까지 회식. 파이팅 넘치네요. 내일 6시 출근. 힘내십시오.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와, 나는 숙취로 정말 눈도 못 뜰 것 같은데 강세라님 체력 대단하십니다. 4718님 쫑디 전 지금 제주도에 와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제가 올해 고3인데 엄마가 요즘 너무 제가 힘들어 보인다고 여행을 기획하셨어요. 지금 제 옆엔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코 골면서 주무시고 계세요. 저 대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쫑디 하셨습니다. 따님이 사랑한대요. 제주도 정말 제주도 애증의 여행 장소 저에게 있어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가서 상당히 많은 걸 하고 왔더라고요. 내일 일어나시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지금 어제 라디오 나왔었어 내가 보낸 사연 뭐라고 보냈었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보냈었어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한번 여행 중에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에게도 되게 큰 추억이 될 거예요. 가족끼리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먼저 꺼냈을 때 모두에게 그리고 또 특별한 장소라면 더 추억이 되겠죠. 7953님 전 지금 퇴근 중입니다. 요즘 계속 푸른밤 들으면서 퇴근하네요. 왠지 좋으면서 싫은 느낌? 구화 숫자들의 숨바꼭질 신청해요.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퇴근하면서 듣게 되니까 싫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일은요. 다음부터는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현님 마음을 다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오지은의 네가 없었다면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뭘까요? 마음을 다하는 것에 고민이 많다. 노력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있을 것 같고 마음을 다한다.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상황과 때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이정현님이 고민을 한다는 건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거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정의를 잘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오지은의 네가 없었다면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어요. 오지은의 네가 없었다면 그리고 아키버드의 씁쓸하고 씁쓸하고 두 곡 들으셨습니다. 744728님 쫑디 오늘은 이 노래 꼭 들어야 돼요. 쫑디와 저의 마음이 그대로 써진 듯한 노래 아키버드의 쓸쓸하고 씁쓸하고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쓸쓸하고 씁쓸하고 예, 들으면서 와 노래 좋다. 아키버드 목소리 되게 좋은데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의 마음이 그렇게 쓰여진 노래였군요. 아, 나 안 씁쓸한데? 왜 이러지? 사람들 왜 나한테 힘내라 그러지? 다 힘내라고 하지 마요. 씁쓸하다고 하지 마요. 나 괜찮으니까. 상구 혁이님 대학교 남자 동기들끼리 양평으로 놀러왔어요. 다들 군대도 다녀오고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 복학하는 친구들 다 모여서 정말 좋네요. 과에 여자들이 많았었는데 남자만 따로 이렇게 모이니 더 좋은 듯 하셨습니다. 그래요. 좋은 추억 만들어 오시고 뭐죠? 어디 갔다 그랬죠? 양평? 양평은 양평에 뭐가 유명하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재밌게 다녀오시고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정재현님 어젯밤에 술주정하는 언니 이야기 전화로 이야기 전화로 들어준다고 새벽 4시에 잤다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알바하고 왔어요. 그래도 오자마자 자서 푸른밤 들으려고 일어났네요. 잘했죠? 잘했으니까 크러쉬의 Whatever You Do 틀어주세요. 쫑디도 크러쉬 좋아하잖아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크러쉬 좋아하죠. 효섭이 우리. 수고하셨고요. 일단 아유, 아침 일찍 그리고 저녁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크러쉬 씨, 자이언티 씨랑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오늘 1등 했어요. 1위 하셨습니다. 크, 얼마나 기쁘던지. 아, 두 분 잘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연락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크러쉬 씨도 92년생이거든요. 사실 노래하는 거랑 곡 쓰는 거랑 음악하는 거 보면 진짜 감성 자체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상상을 못하는데 진짜 그냥 그 나이 또래의 귀여운 그런 친구예요. 공태양님 쫑디 오늘 그동안 살던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친구들도 가족도 떠나 혼자 온 부산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네요. 앞으로 잘 할 수 있게 어쿠스틱 콜라보에 응원가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부산으로 터전을 옮기신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일도 하시고 생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시고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이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바다도 보시고 일단은 적응을 하신 게 먼저겠죠. 박정옥님 전 지금 사무실이고 내일도 출근 예정이네요. 주 5일째 사무직인데 이렇게 일해요. 으흑 GD 노래 아무거나 듣고 싶어요. 기운나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주 5일째인데 뭐 이렇게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고 그러는지. 야근 푸른밤과 함께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푸른밤 끝나기 전엔 퇴근하세요. 4945님, 쫑디 주말인데 일하다가 지쳤어요. 일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기분 전환 겸 여행도 가고 싶네요. 거미의 놀러 가자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활동 끝나면 한번 놀러 갈까? 여행 갈까? 생각도 하다가도, 아이, 뭐 여행이야. 그냥 집에서 좀 쉬는 게더 좋지. 이렇게 지금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놀러 갈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향초 켜놓고 또 우울하게 또 가만히 있을까요? 6515님, 설 대목 앞두고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 도와드리고 왔어요. 근데 손님들이 자꾸 어머니 도와드리러 왔어요? 착하네 하시는데 왜 칭찬받으면서도 찜찜하죠? 하지만 내일도 아침부터 가서 도와드릴 겁니다. 언니네 이발관에 가장 보통의 존재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설 대목 앞두고 상당히 많이 분주하셨을 텐데 6515님이 도와주셔서 금방 또 끝나셨을 겁니다. 정리 같은 것들. 뭐라고 어머니 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찜찜하셨다고 했는데 뭐 어떠합니까? 좋은 일 하는 건데. 김한솔님, 여기가 솔로 우대해준다는 푸른밤인가요? 저도 솔로인데요. 여기서라도 우대를 좀 받아 봅시다. 스윗박스의 Don't Push Me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뭔가 되게 우대를 받아보겠다라는 사연에 Don't Push Me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솔로시라고요? 좋은 사람 만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다려봅시다. 노래 들을게요. 스윗박스의 Don't Push Me 언플러그드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스윗박스의 Don't Push Me 들으셨습니다. 언플러그드 버전으로 들으셨는데 색다르죠? 보컬의 뭐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매력적이네요. 허지은님, 군인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입대 전 군대 합격 후 잠깐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제가 온 마음 다해 좋아했었는데 헤어지고 난 후 사람을 못 믿겠어요. 위로의 뜻으로 정키 홀로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군인 남자친구분이 바람핀 건가요? 아닌가? 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키 홀로 이 노래가 가사가 상당히 그 내용이거든요. 바람핀 상대방에게 상처받아서 내가 너무 힘들어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 군인 남자친구분이 이 여자 관계 때문에 헤어지신 거잖아요. 정리 잘 하시고 새로운 사람 만나시길 바랄게요. 이수지님, 저 어제 꿈꿨는데 꿈속에서 쫑디가 여친 생겼다고 푸른밤에서 자랑했어요. 뭐 이게 무슨 개꿈? 아, 쫑디마저 커플이라면 저 같은 솔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뭐 그럴 일 절대 없을 거고요. 제가 만약에 연애를 해도요. 연애는요 몰래 하는 거예요. 연애인은 무조건. 그리고 아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푼밤에서 자랑하겠습니까 제가?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좀 걸리네요. 쫑디마저 커플이라면? 왜요? 저는 무조건 솔로여야 되나요? 쫑디마저 커플이라면 저 같은 솔로는 어떡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커플이 자격도 없는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자격이 없어서 이런 걸 수도 있어. 이쯤 되면 자격이 없다는 거에 좀 신빙성이 무게가 실어지네요. 김현주님, 엄마랑 아기 때 사진 보는데 아 이땐 귀여웠는데 왜 이렇게 못생겨졌냐고 하셨어요. 근데 친구들이 엄마 볼 때마다 똑같이 생겼다고 하던데 어머니 그렇대요 하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되게 웃긴 글을 봤는데 막 너무 생긴 게 본인 마음에 안 들어서 센치해질 때가 있잖아요. 센티멘탈해질 때. 그때 막 부모님한테 그랬대요. 아 엄마 아빠 왜 엄마 아빠 날 이렇게 낳아가지고 왜 이렇게 나 슬프게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생물학 교수님이셨대요. 근데 교수님 그 아버지께서 세포 분열은 네가 했잖아 이렇게 너 태어날 땐 예뻤어 세포 분열은 네가 한 거야 되게 차갑게 얘기해서 아 맞다 세포 분열 내가 했지 이러면서 내 탓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런 걸 보고 좀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권수진님, 아 결국 발렌타인 데이도 지나갔네요. 왠지 모르게 씁쓸합니다. 아무한테도 못 받아서 그런가요? 앞으로 다가올 화이트데이가 걱정이 되네요. 10cm에 쌈쌈 틀어주셨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니 뭐 그냥 발렌타인데이처럼 보내십시오. 화이트데이도 별날 아니에요. 그냥 뭐 1년 중에 하루밖에 없는 날. 1년 365일 모두 하루밖에 없거든요. 너무 그렇게 무게 두지 마십시오. 5185님, 발렌타인 데이인데 제가 어제 오늘 너무 아파서 못 챙겨줬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네요. 쫑디가 삐친 남자친구 마음 달래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귀엽네요. 남자친구분 혹시 지금 듣고 계신다면 5185님이 마음 달래달래요. 풀어달래요. 예쁜 사랑하십시오. 6287님, 오늘 남친이 축구 브라 지방으로 훈련하러 내려가서 혼자 발렌타인 데이를 보냈어요. 커플이어도 쓸쓸하네요 하셨습니다. 연락하시고요. 통화하시고요. 에휴. 이런 식으로 좀 멀리 정말 물리적으로 볼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더 애틋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나중에 만나서 지금에 있었던 이야기들 막 그리고 애틋한 마음들 다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4752님, 밤에 출근하는 간호사 여친 때문에 초콜릿도 못 받은 울 남친. 방금 핸드폰 액정도 깨졌대요. 불쌍한 남자친구. 오빠가 위로 좀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만나면 달콤한 초콜릿 준다고 전해주세요. 신청곡은 마이 타임의 강남 치타. 아, 마이 타임. 강남 치타 제시 노래요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신보죠? 마이 타임. 노래 재밌던데. 그래요. 간호사 분이시군요. 그래도 또 챙겨주시려는 남자친구 챙겨주시려는 마음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9590님, 쫑디, 저 정말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어요. 오브 몬스터즈 앤 맨의 노래 신청합니다. 쫑디의 푸른 밤이 시작하고 1년하고 10일째. 아직도 제 문자가 읽혀지지 않은 걸 보면 제 번호는 스팸 등록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실루엣 신청 해주셨는데, 문자 보내시고 그냥 주무신 거 아니에요? 소개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9590님 번호가 좀 익숙해서. 뭐, 사실, 그 당일날 문자를 소개해드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문자가 언제 소개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오브 몬스터즈 앤 맨의 실루엣 듣고 오겠습니다. It's hard letting go. I'm finally at peace, but it feels wrong. Slow, I'm getting up. My hands and feet are weaker than be. 오브 몬스터즈 앤 맨의 실루엣 듣고 오셨습니다. 9073님, 제 신청곡은 왜 보낼 때마다 안 틀어주실까요? 내심 기대하면서 듣고 있어요. 넬의 Hopeless Valentine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앞에 왜 안 틀어주실까요? 왜? 안 나올까요? 소개가 안 될까요? 이런 사연들이 보면 왠지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요. 제가 방송 나가기 전에 노래 나오면서 많이 듣거든요. 보거든요. 이 무슨 문자 왔나 옆에서 모니터로 보는데 쭉 제가 검색을 하면서 보면 이런 글들 뭐 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또 방송 시간이랑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소개를 못 해드려서 안타깝습니다. 김찬주님, 저도 발렌타인데이 괜히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별론데 오늘은 평소보다 방대한 초콜릿을 팔아서 좋아요. 그리고 이건 좀 웃긴데 이름이 예뻐서 좋더라고요. 작년에 나인 언니가 선곡해 주셔서 알게 된폴 메카트니의 마이 발렌타인 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름이 예뻐서 좋다? 발렌타인이라는 이름이 예뻐서 좋다라고 보내주신 건가? 어쨌든 노래 들어볼까요? 넬의 Hopeless Valentine 그리고 폴 메카트니의 My Valentin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넬의 Hopeless Valentine 그리고 폴 맥카트니의 My Valentin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이어서 두 곡 틀어드렸으니까 발렌타인데이 얘기 그만해주세요. 강병진님, 심심해서 듣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중인데 한밤중에도 사람이 끊이질 않네요. 살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힘내십시오. 늦은 시간인데 손님이 꽤 있나 봐요. 그래도 파이팅 하십시오. 이희원님, 종현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푸른밤 들어봅니다. 앞으로도 애청자 될 테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요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Nothing Better 부탁해요. 노래 틀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 노래 푸른밤에서 자주 소개해드리죠. 그래요. 이희원님 자주 찾아주시고요. 이 곡 조만간 틀어드리겠습니다. 5776님, 쫑디, 솔로만 우대하니 섭섭하네요. 커플도 있어요. 여자친구랑 서해안 을왕리 해수욕장 왔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져서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요. 신청곡 유성은의 이대로 멈춰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7540님, 저는 오늘이 발렌타인 데이라는 걸 라디오 듣고 알았네요. 에휴, 더 필름에 괜찮아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바쁘다 보면 정신없다 보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필름에 괜찮아 틀어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오늘 방백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엔 나도 있지. 누가 만든 기준인 건지 그곳에 나 닿지 못하면 실패란 이름 내게 주어지지. 못 갖췄다고 음악이 아닌가? 실패했다고 기회가 없는가? 그 끝에 도착했을 때 완성돼 있는 걸 쉼표 있다고 선율이 아닌가? 넘어졌다고만 울고만 있는가? 그 끝에 도착했을 때 완성돼 있는 것, 완성돼 있는 것. 조소정의 못 갖춘 마디에 가사였습니다. 드라마 미생 많은 분들 보셨겠죠? 드라마 끝나고도 뭐 미생, 완생 이런 말들이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떠돌고 있습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정규직이라고 미생이 아니고 정규직이 되었다고 또 완생 역시 아니란 것을요. 단지 취직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입시든 취직시험이든 한 번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혹한 분위기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미생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설사 경쟁에서 성공해서 취직을 하고 또 전문직 자격 따고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도 걱정 없이 살지도 못하는 현실. 안타깝네요. 이 노래 말대로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되는 것처럼요. 한번 넘어졌다고 실패는 절대 아닐 겁니다. 사회의 기준보다는 나 자신의 기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완생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기준과 잣대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끝곡 조소정의 못 갖춘 마디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